세상에 괴로움도 많고 슬픔도 많아 참을 수 없지만 그녀의 눈동자만 보면 즐거워지는 내 마음. She's a lady, oh, oh, oh, she's a lady. Talking about that little lady, and the lady's mine. 하하, 새별 같은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이 세상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그녀는 멋쟁이. About the little lady, and the lady's mine. 가끔가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살며시 돌아서서 웃어버리면 바보 같은 내 마음 덩달아 웃네. 사랑하는 모두 다 바보가 되나. 세상에 괴로움도 많고 슬픔도 많아 참을 수 없지만 그녀의 눈동자만 보면 즐거워지는 내 마음. She's a lady, oh, oh, oh, she's a lady. Talking about the little lady, and the lady's mine.